HUBS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 나도 모르는 나만의 파도 속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닷가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4월의 시작인데요. 개화 시즌이 오면서 화려한 봄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4월. 중간고사의 계절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직 4월의 시작이니 시험 걱정은 접어두고 봄의 기운만을 즐기기 위해 노력해봅시다. 이제 곧 벚꽃 개화식인데요. 벌써 남부지방엔 벚꽃이 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만개한 벚꽃 게시물을 볼 때마다 이번에는 또 어디로 벚꽃 구경을 갈지 고민하게 돼요. 어디를 가든 사람이 많은 건 똑같지만 그럼에도 한적한 공간에서 벚꽃을 즐기고 싶습니다. 벌써부터 벚꽃을 보러 갈 생각에 설레신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살랑살랑거리는 벚꽃나무와 휘날리는 벚꽃잎들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항상 사람이 많지만 줄 서서 사진 찍는 맛도 있는 법이죠. 벚꽃이 피는 계절에는 항상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좋은 날씨, 적당히 뜨거운 햇빛, 그리고 함께 보러 간 사람들이 설렘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에릭남 웬디의 봄인가봐 내린 버스 정류장이 날 들여다주다 꼭 내 손을 잡는 너 때문에 난 놀랐어 아주 오래전부터 숨겼던 내 맘이 들킨 걸까 부는 바람에 실린 우리에게 번진 This is love 내 맘에 내려와 사뿐히 내려와 네 어깨 위에도 벌써 내린 그 이름 봄인가 봐 우리 잡은 손틈살 얇아진 외투살 어느새 스며들어 우릴 변화시킨 봄이 왔나 봐 모습에도 놀라지 않았어 뭐가 우릴 지금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 Maybe it's crazy Can I call you my baby . 오늘은 또 어떤 파도를 알아볼까요? 봄, 벚꽃을 떠올리면 괜히 누군가와 함께해야 할 것 같은 느낌. 오늘의 파도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랑입니다. 지금 이 라디오를 함께 듣고 있는 연인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매년 벚꽃이 필 시즌이면 날씨가 너무 좋고 나무부터 핑크빛이라서 커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날씨마저 도와주는 지금 이 시기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도 딱인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저는 친구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낼 거지만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참 어렵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제일 어렵기 때문이죠. 연애 프로그램에는 과몰입을 잘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기는 참 어려운 법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와중에도 싸움의 파도는 멈추지 않는 법이거든요. 한 파도를 잘 넘기면 또 다른 모양의 파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괜히 실없이 웃음이 나오니까 내일이 기대되기도 하고 정말 무채색의 나날에 진한 원색 하나가 나타난 느낌이기도 한 게 사랑입니다. 아직 사랑의 파도 없이 잔잔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랑의 파도가 마음에 넘실거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주체하지 못하는 자신을 분명 발견하게 될 겁니다. 루시의 개화. 하루하루 아지랑이 괜히 눈이 부시고 포근해진 얼음은 겨울 녹아내릴 것만 같아. 동지에서 딸기 나긴 밤 지나 헤매었던 발걸음 있잖아.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소리 없이 롱이며 떨고 있는 초라 처럼 전부 멀어져 갈 거야. 넌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파도를 불러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행복함이 가장 크겠죠? 이런 사랑에도 유형이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동일한 파도라도 각각의 모양과 파도 소리는 모두 다르답니다. 사랑의 유형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 스토르게, 루드스, 마니아, 아가페, 프라그마. 이 사랑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요? 에로스는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도 로맨틱한 사람입니다. 스토르게는 대체로 가족적인 사랑을 의미하는데 평온한 우정과 같은 사랑을 뜻합니다. 평온한 연인 관계를 뜻하기도 하죠. 루드스는 연애를 게임처럼 생각하며 연애에 능숙하고 바람의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마니아는 말 그대로 독점욕이 강한 사랑, 아가페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프라그마는 사랑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씩 설명하다 보니 말이 엄청 길어졌네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시나요? 저는 스토르게인 것 같습니다. 평온하고 잔잔한 파도의 사랑을 좋아하거든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가 좋아요. 매일 두근두근 떨림이 있는 파도도 물론 좋겠지만 깊이 있고 잔잔한 파도가 저와 더 잘 맞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파도가 좋으신가요? 어떤 파도이든 사랑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준다는 건 다름없을 것 같습니다. Hit me up, I'll come and get you at the train station. Head down the 405. 패더 엘리아스의 Bonfire. I'd drop you off down at your grandparents. I'll park my car, say hi. And baby, tonight we'll have a good time. Forget all of our troubles, close our eyes and let go. I don't mind if we get our drinks on. Your mama may not like it, but I sure so will. And when the sun goes down, we'll meet up by the bonfire, baby. The moon's gonna be crazy, cause I think I'm in love with you. Gather all of your friends, bring a bottle of gin, make the neighbors go mad, just doing what we do. We'll be dancing to songs from the old days and swing from the trees. Bend all the rules, cause we just love how it feels by the bonfire. We'll swim away our hangover and wash our sins away. Driving home, I'll let you DJ in my Range Rover. Oh man, I love this place. And baby, tonight we'll have a good time. Forget all of our troubles, close our eyes and let go. I don't mind if we get our drinks on. Your mama may not like it, but I sure as hell will. The sun goes down, we'll meet up by the bonfire, baby. The moon's gonna be crazy, cause I think I'm in love with you. Gather all of your friends, bring a bottle of gin, make the neighbors go mad, just doing what we do. We'll be dancing to songs from the old days and swing from the trees. Bend all the rules, cause we just love how it feels by the bonfire.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랑의 파도가 몰려오는진 모르겠지만 가족과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그 어떤 사랑과도 찰떡인 계절이 바로 봄이죠. 날씨도 날씨지만 화이트데이도 있고 공휴일도 꽤 있고 가족과의 사랑을 나누기 좋은 어버이날도 있거든요. 그만큼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주는 선물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꽃 키링입니다. 이게 지금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냥 키링 말고 직접 뜨개질한 꽃 키링을 주변에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꼭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평상시 고마웠던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네잎클로버를 떠서 주변에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 작은 선물에도 많이들 좋아해 주더라고요. 기분 좋은 봄날에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을 받는다면 더 좋아할 겁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선물은 바로 필름 카메라입니다. 손재주가 없어서 키링을 만들 수 없다면 눈에 보이는 추억을 선물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꽃 구경을 가서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더욱 좋을 거예요. 필름 카메라는 핸드폰 카메라와는 다른 감성이 참 매력적입니다. 함께 간 소중한 사람들과 사진을 남긴다면 더욱 좋겠죠? 이 아이템들을 사용해서 더욱 행복한 추억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즈의 About You. 내게만 보여주는 그 미소가 좋아. 사소한 모습까지 설레이는 걸. 수줍게 떨리는 목소리, 화창한 거리의 날씨, 모든 것들이 거짓말 같아서 너무 완벽해서. When I fall in love with you, 피어난 작은 별들 다 너에게 번져가. Oh, oh, oh, 말해줄게 있어. 난 조심스레 다가가. 속삭이고 싶어. Everything about you, oh everything about you. 마주친 눈이 서로를 담아낸 순간, everything. know all about you. 빈틈이 없을 만큼 채워줘 너로 가득히. 'Cause you're beautiful. 숨도 못 쉴 만큼 난 너에게 빠져가고 있는 걸. Oh, oh, 알려줄게 있어 난 조심스레 다가가 속삭이고 싶어. Everything about you, oh everything about you. 마주친 눈이서 너를 담아낸 순간 everything becomes love, oh everything becomes love. 우주를 내매다 너의 지구 찾았어. 천국이던 너 때론 알 수가 없어. 괜히 조급했죠. 너의 마음 내게 내게 보여줘. 맘이 터진 듯. 나의 마음을 울리는 내 마음 속 파도를 울리는 나의 마음에 딱 맞는 노래를 들어보는 시간, 나의 마음을 울리는입니다. 노래는 우리 마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노래로 인해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치유 과정에서 노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오늘은 봄에 설레는 마음으로 듣기 좋은 노래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양효섭과 정은지의 러브데이입니다. 봄 하면 이제 막 시작한 간질간질한 사랑이 먼저 떠오르죠. 내 뭐가 궁금해? 난 그게 궁금해. 언제부터 내가 네 맘에 살았니? 라는 가사가 봄에 막 시작한 사랑과 너무 잘 어울린답니다. 이제 막 만나기 시작한 연인들은 서로가 항상 궁금하죠. 언제부터 날 좋아했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궁금한 그 시기만의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때 마음속 파도가 가장 일렁인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아직 잘 몰라서 서툰 이 순간이 가장 떨리거든요. 여러분은 긴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 언제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첫 만남, 첫 데이트, 안정기, 그리고 이별까지 여러 순간이 있겠지만 봄에는 사랑의 시작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운명의 상대를 못 만나신 분들은 이번 봄을 노려보세요. 양효섭과 정은지의 러브데이. 참 많이 궁금해. 전부 다 궁금해. 왜 잠이 안 오고 네 얼굴만 보여. 나도 궁금해. 이 맘이 궁금해. 왜 너만 보면 웃음이 먼저 나와. 친구들 모여서 네 말이 나오면 왜 내가 들떠서 더 듣고 싶은지. 너만 있으면 난 딴 사람이 돼. 또 뜬금없는 어색한 노래. 같다면 시작돼버린 걸까. 너를 많이 많이 좋아해. 너를 나 사랑하게 됐나봐. 며칠 말하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될까. 좀 더 기다려볼까. 나도 많이 많이 좋아해. 사랑이 나도 궁금해. 네 마음이 궁금해. 오늘 파도 이야기도 재밌으셨을까요? 봄에 피는 꽃들과 함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파도를 불러오는 사랑. 말로는 쉽지만 막상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처럼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행복을 느끼니까 사랑을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솔로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봄을 즐겨봅시다. 사랑은 연인 간에만 있는 감정이 아니니까요. 가족과 친구와 보내도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들이 잔뜩일 겁니다. 4월 초는 날씨도 좋고 꽃도 피니까 여러 추억을 만들기에 딱인데요. 한강에서도 즐길 거리가 가득하고 곳곳에 있는 꽃 구경 스팟도 좋으니까 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파도 이야기도 끝낼 시간이네요. 매주 화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에서 마음속 파도 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새로운 마음의 파도를 데려올게요. 하루에만 수도 없이 바뀌는 마음, 마치 밀려오는 파도 같지 않나요? 다음 주엔 또 다른 파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럼 이만 오늘은 마칠게요. 저는 마음속 목소리 배윤, 기록자 이준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 등대 김다인이었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HUBS